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제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라오스 국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